혼캄 인타부아리 조조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5일 평양시 역포구역 조선 라오스 친선 서신 남세촌문 협동농장에서 친선 노동을 했습니다.